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 소리아아랍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52돌세 점안 연대성 집회가 9일 평양의 촐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집회에는 땀맘 술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 건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. 관계부문 일꾼들,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